행복하기는 했을까? 수없이 너를 찾는 추억들 뒤로 한 채 안녕. 한 발씩 멀어질수록 사랑은 더 선명히 보여. 얼마나 가슴을 붙잡고 아파야 잊을까. 더는 나를 걱정마. 그만이 손 놓아 너를 위할 수 있는 길이면 그것이 어디든 괜찮아. 너를 위할 수 있는